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뭐 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이어야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